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75돌세 즈마유 러시아 원동 국립과학도서관에서 우리나라 도서 기증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증식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을 비롯한 우리나라 도서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원동 국립과학도서관 총장과 성원들, 출판보도계 인사들, 그리고 하바롭스크 주재 우리나라 부총리용사와 용사들이 기증식에 참가했습니다. 기증식에서는 도서관 총장에게 우리나라 도서들이 전달되었습니다.